우리나라의 박봉주 내각 총리는 세인트루시아 수상으로 선거된 앨런 차스테이누트에게 12일 축전을 보냈습니다. 축전은 두 나라 사이의 친선 관계가 앞으로 더욱 강화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그의 책임적인 사업에서 성과가 있을 것을 축원했습니다.